여보세요? 저 영수 친구인데요. 영수 있어요? 1번. 저는 벌써 먹었는데요. 2번.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. 3번. 저는 영수 친구가 아닌데요. 4번. 오늘은 바빠서 못 가는데요.